이 시간에는 놀이 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하노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나라. 넘쳐라 아, 대단 힘이 나오니 기석하여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모습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니. 주의 지키는 너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